때문에 이 맘은 차가운 바람 불어와 떨어진 낙엽이 되었네. 잊으려 애를 써봐도 따뜻한 미소 때문에 이 마음 영원히 함께 타오를 사랑의 촛불이 되었네. 바람 불어와 내 몸에 날려도 당신 때문에 지나가버려.